벌소리 이제 너무 익숙한 너의 전화 받을까 말까 자꾸만 또 고민돼 한참 동안 망설이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하지만 넌 까분한 girl 내가 버리는 cash the diamonds and pearls 넌 화려함에 파묻히는 girl 넘쳐나는 문자와 메일 속에서 나는 너를 밀쳐내려 해 원망을 해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하는 운명인 거를 알기에 아무렇지 않게 소리 돌아누워 눈 감아